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28일 평양의 만수대호 이사당에서 의례 방문해온 쏜타누 탐마옹 라오스 인민혁명총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고위총년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